사랑 없이 살 수 없는 보라빛 당신, 영혼으로 꽃을 피우네. 사랑에 목이 말라 떨어진 꽃잎, 깊은 산에서 달래줄래요. 사랑에 눈을 뜨지 말아요. 사랑에 한탄하지 말아요. 눈을 떼면 지들어지는 한눈 한눈 말라버리는 그런 당신은 사랑쇼. 떨어진 꽃잎 깊은 산에서 달래줄래요. 사랑에 눈을 떼지 말아요. 사랑에 한탄하지 말아요. 눈을 떼면 지들어지는 말라버리는 그런 당신은 사랑쇼. 사랑에 눈을 떼지 말아요. 사랑에 한탄하지 말아요. 눈을 떼면 지들어지는 말라버리는 그런 당신은 사랑쇼. 이렇게 헤어져야 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대로 헤어져야 하는 건가 우리 사랑이 가슴에 남아 있는 추억들이 너무 아쉬워 우리가 사랑하던 순간이 이렇게 쉽게 그날 이별로서 끝난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대로 떠나면 내게 한 마음 모두가 거칠 시였나요 난 살아간 그날도 믿을 수 없어요 정말 주고 떠날 사람 이제 울진 않을 거야. 그대 저만 주고 떠나간 사람. 처럼 흐르는 눈물은 그대 향한 미련인가요? 어차피 헤어질 걸 알았지만 흔들린 나의 마음은 정말 난 몰랐네. 진정 난 몰랐었네. 무서운 정의를 남자의 순정인 것을

떠나버린 그대가 미워요. 내가 없이도 살 수 있는 당신이 미워서 난 눈물만 흘려요. 그대 무정하다 말해도 그대 야속하다 말해도 진정 그대 사랑했어요. 나 없이 한번 살아봐. 나 없이 한번 더 살아봐. 그리워도 이제 울진 않겠어요. 그대 무성하다 말해도 그대 야속하다 말해도 진정 그대 사랑했어요. 나 없이 한번 살아봐. 나 없이 한번 더 살아봐. 그리워도 이제 울진 않겠어요. 나 없이 한번 살아봐. 나 없이 한번 더 살아봐. 그리워도 이제 울진 않겠어요.